금주에 제가 우리 한인 잡지 중에 골프 선수인 박세례 양의 이제 은퇴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세례가 아주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란 사람도 남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힘들면 울고 즐거우면 웃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나는 그런 것에 초연한 사람인 척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강하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도 약하다는 걸, 나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걸, 나도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공을 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내가 약하다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편해졌다. 아, 그렇게 편해지니까 이제 즐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마 짐이 벗겨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담이 뭐냐면 나는 뭔가를 해야 되고 할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이제 힘들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이제 문이 열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수 없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아,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떤 무력감에 빠져버리고, 아, 난할수 없구나. 그래서 어떤 자존감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짐을 벗고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할수 있지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짐을 벗고 사는, 죄의 짐을 벗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게 하죠.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힘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나 혼자는 어떻게 할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되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진리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예.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짐을 벗고 죄의 짐을 벗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진정한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살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해봤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사실은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걸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가운데 있는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게 되고 예수 가운데 있는 영생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뭐 앉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손 한번 든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음걸음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예수가 가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것, 예수가 간 길에 대해서 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뭐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진리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 예.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롭다 할 때 그 의의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로운 삶, 이거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디모데 켈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기,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목마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갈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처럼 안 살고 싶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또 그분이 가신 길이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살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 갈망함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의에 목마르다. 예수를 진짜 잘 따라가고 싶다. 잘 그분처럼 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지게 되고 예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만족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냥 예수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한 발 더 나가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 예.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받는 삶을 살라. 그것이 복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박해를 받는 그 삶, 그게 복이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박해받는다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쫓아낸다, 내몰다, 쫓아버리다, 괴롭히다, 아주 흉악하게 다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아, 그런 말과 상통일맥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이 내몰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는 당시에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다양하게 어울려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펼친 방법은 폭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화였습니다. 동화하면서 실졌죠. 그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뭐 하나가 필요하다. 그것을 종교를 택한 겁니다. 종교. 종교가 정치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이 모든 식민지 로마 제국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신을 세웠습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예.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향을 피우면서 시저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주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향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저가 주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었지 그들에게 인생의 주인은 예수였지 시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양식도 달랐습니다. 삶의 주인이 다르니 삶의 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은 시저가 주님이다. 그 로마의 그런 양식을 따랐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욕심과 경쟁과 치열한 그런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거짓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가 주님이다. 우리에게 시저는 주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시저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칼로 돌로 사자의 죽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한국교회니까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다 의로운 박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 먹습니다. 자꾸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욕 먹을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이상한 사입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어제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도 150만이 모였습니다.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사고가 없고 평화로운 시위를 마쳤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만 바로 세우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박근혜 하야 반대운동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민주주의니까 그렇죠. 우리가 난 대통령 하야하는 거 반대한다.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회를 합니까? 그냥 반대한다. 그러면 되지. 이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참 한심한 분들입니다. 저런 분들이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욕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저런 분들이 좀 이따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의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예,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 우리가 예, 그동안 온갖 기득권자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교회 욕을 먹고 있는 거, 잘 못해서 먹는 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바른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또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느냐,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밖에 몰라. 돈을 사랑한다. 예. 돈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 그죠? 이거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체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주체가, 대상이 나에게 뭔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돈이 나에게 뭔가, 예, 반응을 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뭔가 누가 더 이렇게 교제할 때, 그죠? 인격적 개체로 서로 왔다 갈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서, 그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사람들.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돈을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없는 미래에는 걱정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나는 별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녀가 돈을 벌 수 없는 직업이 없는 것은 걱정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녀는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면. 나의 수입이 조금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엄청 민감한데, 나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뭘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할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한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도대체 뭔가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있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겠다. 아,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이 또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야. 자, 우리 어르신들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예, 그때 있었잖아요. 그죠? 별로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넘어온 수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뭘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뭘 정말 믿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한번 돈 때문에 걱정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뭘 믿고 살고 있나? 예.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욕을 먹습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그죠?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고난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일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양식.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께서 쓰신 글인데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내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래도 친절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성공한다면 몇몇 불성실한 친구들과 적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성공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십시오. 세상이 거짓말한다고 따라서 거짓말하면서 같이 그런 비정직한, 예, 그게 아니라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에 걸쳐 창조한 것을 누군가 하루아침에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창조하십시오. 너는 세상에서 평온함과 행복, 약간의 질투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내가 오늘 선을 실천하더라도 내일이면 잊혀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선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줘도 그거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것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최고의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하게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니까 힘든 것이지요. 내 것을 내어주니까 손해를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되고, 그죠?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서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이런 존재, 예, 어떻게 됐느냐?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고난. 예.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봅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되어져가는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실렁실렁 적당히 놀면서 쉬면서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한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는데 왜 건강을 잃습니까? 왜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몸을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됩니까? 힘들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죠?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그냥 편안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예, 악화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어려운 것들은 피하고 힘든 것들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예, 그냥 안전한 그 바운드리 내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그냥 힘든 거는 누구 보고 시키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시련을 챌린지라고 번역하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을 차려. 이렇게 살아야지. 예. 근데 그것도 피해가는 사람이 있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사회를 살면서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될 게 뭐냐면 관계들이 힘들다고 피해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너 꼴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말지 뭐. 도전하십시오. 예. 그래서 다 끊고 산다. 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산다. 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넘어가셔야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멈춰 서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단련돼야지 정금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관계들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봅니까? 예, 여러분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있던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 존재,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존재였구나. 예, 그걸 통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과 그런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늘 그런 것이 가득 차다. 고난을 다 피해가고 도전을 다 피해가고 시련은 다 그냥 건너가고 이러면서 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냥 추한 상태로 예, 이기심과 욕망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것이지.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고난은 내가 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박해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누구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내가 아 예수를 제대로 지금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무슨 내가 무슨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는 이런 타이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운 공공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아,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는 이 사람한테 내가 자존심을 굽힐 이유가 없지. 내가 다른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 손해를 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예, 현장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와 후세 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라. 네가 삶을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이번 주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는 거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뭐 다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값하고 먹고 사는 거 다 들여서 갑니다. 최소한 2,000불 정도씩은 들더라고요. 그 가서 돈 들여서 가서 더운데 벌레에 모기에 음식에 뭐 그렇게 편안하게 뭐 가서 뭐 누릴 거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힘듦도 견딘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본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경험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 왔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주님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어려움도 내가 자처해서 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심한 이 천국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일까요? 예. 안전한 테두리. 어쩌든지 그 더 안전한, 더 안전한.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폭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안전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예. 키에로 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생의 안전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영원히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얻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은 위축되어지고 축소되어지고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안전한 길. 예. 그럼 모험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힘든 일들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새벽 기도라도 시작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예.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피해버리면 결국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모험이 또 우리에게 성취를 이루게 하고 모든 모험을 다 성공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험을 시작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작한 모험들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주가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보석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시작한 그 모험이 주를 위해서 시작했던 그 고난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진정한 보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상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됩니다. 그 상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우리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 자신의 우리 신앙의 우리 어떤 면에서 실패했던 그 상처들이 우리 영혼의 보석이 되어지고 진주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선택하는 삶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더 주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져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모험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감당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내가 누릴 영원한 날에 대한 확신들에 대한 소망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 거기에서 이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